시작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었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동양에서는 웃음을 보약이라고 했지만 중세 서양에서는 사람이 웃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신을 멀리한다고 해서 웃음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는 가상의 책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금서로 규정한 한 중세의 수도원도 등장했었죠. 어쨌든 웃음은 두려움을 없앤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웃으세요. 두려움은 진보의 적입니다.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s.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If you just smile.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You'll get by.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You're 리차드 애텐버로 감독의 영화 채플린 중에서 스마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고3이라 어딘지 모르게 힘들지만 저보다 더 힘들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죠? 19번째 생일도 축하드리면서요. 서울 용산구 보강동의 배현정 학생께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워킹걸 중에서 Let the River Run, 성토마스 남성합창단입니다.

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뭐 수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요. 누가 그 위원장으로 선출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수상작들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그해 영화제의 성격을 나타내는 얼굴인 셈이죠. 그러면 4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루이 말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루이 말 감독의 영화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용과 영상, 그 모두가 무척이나 에로틱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해봤는데요. 이 에로틱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루이 말 감독 특유의 에로티시즘이 잘 드러났던 영화 레사망, 연인들 중에서 듣습니다. 브람스의 현악 육중주에 기초한 테마, 프레드릭 다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현악 육중주에 기초한 영화 레자망, 연인들의 테마, 프레드릭 다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9년도 영화 이 연인들은 루이 말 감독 영화의 단골 배우이자 한때는 그의 연인이기도 했던 잔느 모로 그리고 알렌 퀴니가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 발표됐을 당시 이 중년 부인과 젊은 남자의 지나친 노출 장면 때문에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결국은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뭐 지금 영화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유한 중년 부인과 젊은 남자가 사랑한다는 줄거리도 당시로서는 건강하지 못한 줄거리인데다가요. 또 대담한 정사 장면까지 곳곳에 깔렸으니 그러면 됐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 얘기 차원을 벗어난 작품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사랑을 따라가고 있지만 잔느무로가 표현하는 중년 부인의 정신적 위기는 관객들의 폐부를 찌르죠. 이렇게 루이말의 영화는 극적인 재미와 주제의식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를 세계적인 감독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그의 영화들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작품일 것 같은데요. 88년에 베니스 영화제와 세자르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Au revoir les enfants, Goodbye children 중에서 먼저 음악부터 듣겠습니다. A la Claire Fontain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Je me suis fait sécher sur la plus haute branche un rossignol chantait.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Chante rossignol, chante toi qui as le cœur gai. Tu as le cœur à rire, moi je l'ai à pleurer.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À la claire fontaine, m'en allant promener, j'ai trouvé l'eau si belle que je m'y suis baigné.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Sous les feuilles d'un chêne, je me suis fait sécher. Sur la plus haute branche, un rossignol chantait. 영화 Goodbye Children 중에서 Alla Claire Fontain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어린 두 친구의 순수한 우정이 전쟁 때문에 두동강 나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죠. 이 영화는 루이말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죽은 한 친구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은 영화입니다. 루이말 감독은 1932년 프랑스 북부의 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카톨릭 수도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는 원래 정치지망생으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영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연구소인 이데크를 졸업했습니다. 루이말 감독의 이름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영화는 침묵의 세계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각본, 제작, 공동감독의 1인 3역을 맡았었죠. 그와 함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장 이브 쿠스트인데요. 이 두 사람은 해저 탐험용 잠수함을 타고 3년에 걸쳐서 이 영화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영화는 56년 제9회 깐니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도 수상했고요. 애초 루이말 감독은 영화 소매치기, 저항 등으로 유명한 로베르 브레송 감독 밑에서 조감독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껏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이라고 하죠. 그 뒤에 카메라맨으로도 활동하던 루이말 감독은 57년에 실제적인 첫 데뷔작을 만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형대 엘리베이터, 악상수의 부흘레샤포죠. 자, 그 중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주로 테마 음악 듣습니다. 영화 악성수의 흑불클래쉬업보 사용대 엘리베이터의 테마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음악 그리고 조금 음울한 음악이 이 영화의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날의 마일스 데이비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듣자마자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작곡한 곡이라고 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루이말 감독의 영화 특징을 에로티시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 이 사형대 엘리베이터가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젊은 여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더 이상 못 참겠으니 빨리 해치워. 그러면서 여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부유한 유부녀 플로랑스가 자신의 운전기사인 줄리앙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남편을 죽이도록 충동질하는 장면입니다. 줄리앙은 완전 범죄를 가장해서 연인의 남편을 죽이지만 현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만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맙니다. 빌딩 경비원이 전기 스위치를 모두 다 꺼버리고 퇴근한 탓이죠. 줄리앙을 기다리던 플로랑스는 그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하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폭우 속을 헤매이는 그녀의 불안한 심리가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 효과로 더욱 고조되죠. 그 사이에 줄리앙의 차를 훔쳐서 달아난 또 다른 연인 커플 베르니코와 루이는 얼떨결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범인은 차의 주인인 줄리앙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아직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도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일어난 이 일을 얼마나 숨가쁘게 보여주는지 그 관객들은 숨을 잔뜩 죽이고 또 손에 땀을 쥐면서 영화를 보게 되죠. 사랑을 위해 살인도 마다않는 인간의 욕망, 또 실수로 사람을 총으로 쏜 뒤에 자살을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웃는 차도둑 연인들. 루이말 감독의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평론가들의 말대로 다소 악마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루이말 감독이 25살 때 사업가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이 영화는 프랑스의 누벨바그 영화운동을 일으킨 선구자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루이말 감독을 가리켜서 누벨바그의 기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브리짓드 바르도가 출연한 루이말 감독의 영화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브리짓드 바르도가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객들을 참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 영화 사생활 중에서 듣습니다. 브리짓드 바르도가 직접 부르는 시도니. 시도니 a plus d'un amant. C'est une chose bien connue qu'elle avoue elle fièrement. Sidonie a plus d'un amant parce que pour elle être nue est son plus charmant vêtement. C'est une chose bien connue. Sidonie a plus d'un amant.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comme à sa toile l'araignée. Prend les mouches et les frelons,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vers sa prunelle ensoleillée, il vole, pauvre papillon, comme à sa toile l'araignée,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Elle les mène par le nez, comme fait dit-on le crotal des oiseaux qui l'a fasciné. Elle les mène par le nez quand dans une moelle étale sa langue à leurs yeux étonnés. Comme fait dit-on le crotal, elle les mène par le nez. Elle en attrape avec les dents quand le riz

영화 사생활 중에서 시도니 브리스트 바르도의 노래였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Pretty Baby 중에서 Moonlight Bay 올스나 산트랙이었습니다. 1978년 로이말 감독은 조국 프랑스를 떠나서 헐리우드로 갑니다. 미국의 넉넉한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그가 미국 땅에서 보고 얻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세기말적인 병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생각을 영화에 옮기기 시작하죠. 미국에서의 첫 작품은 어린 매춘부를 등장시킨 영화, 조금 전에 그 음악을 들으신 Pretty Baby였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광고로 당시에 화제가 됐던 브룩 쉴즈가 이 어린 매춘부 역을 맡아서 이력이 유명해졌었죠. 그 뒤에 캐나다 자본으로 만든 영화가 애틀랜틱 시티, 비평가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황금기 영화들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는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지만 해상 지진으로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섬, 여기서 이름을 따온 아틀란틱 시티, 지금 이곳은 갱과 도박 그리고 마약이 판치는 어두운 뒷골목 세상입니다. 주인공 버트 랭카스터는 한때는 잘나가는 마피아였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노인이죠. 그리고 그가 매일 밤 창문을 통해서 훔쳐보는 옆집 여자 수잔 서랜드는 지금은 웨이트리스지만 앞으로는 카지노의 딜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옛날의 화려한 기억을 간직한 늙은 여배우 케이트 리드, 또 처제와 도망간 수잔 서랜든의 남편, 이렇게 영화는 몰락해가는 도시 속에서 그래도 꿈을 붙잡으려는 인물들의 모습이 아주 애처롭게 그려집니다. 현대사회의 세기말적인 풍경 같은 영화였는데요. 어쩌면 미국 사회에 대한 루이말의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아틀란틱 시리즈 중에서 림스키 콜사코프의 인도의 노래였습니다. 루이 말 감독은 아틀란틱 시리즈를 완성한 1980년 48살의 나이로 34살의 여배우 캔디스 버긴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이에 딸도 하나 얻었죠. 그리고 루이 말은 부인 캔디스 버긴의 내조에 힘입어서 10년 만인 1987년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뒤에 굿바이 출드런, 또 5월의 밀루, 밀루왕매 이런 자신의 기존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두 영화는 모두 순수한 동심을 일깨우는 작품입니다. 특히 5월의 밀루, 이 영화의 주인공 밀루는 자연을 사랑하고 소년 같은 순수성을 잃지 않은 어른입니다. 햇살 가득한 5월의 어느 날, 밀루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흩어진 식구들이 모두 모이게 되죠. 전형적인 부잣집으로 식간 딸, 그리고 인텔리인 척하는 저널리스트 동생,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동성연애자 조카, 또 하루 종일 질문만 하는 손녀딸, 트럭 운전수. 이렇게 밀루의 집에 모인 12명의 식구들은 현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세상 일들이 이 12명의 입을 통해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동안 밀루는 자기 집이 있는 전원지대로 돌아가서 자연을 느끼죠. 현대인이 잃고 있는 것은 이런 의문을 던져주는 어른을 위한 동화 한 편입니다. 루이 말 감독은 그 뒤에는 다시 초기의 작품 스타일로 돌아간 듯이 최근에는 데미지를 선보였는데요. 그의 이런 최신 경향은 올 깐니 영화제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또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죠. 자, 그럼 5월의 밀루 중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의 연주 듣습니다. 밀루,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밀루 왕매 올해 밀루 중에서 밀루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페리의 연주였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 개봉 3동의 조승용 씨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엽서 보내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탑권 중에서 이 곡 띄워드립니다.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 중에서 러버보이의 노래였습니다. 부천의 명문 시온고등학교 3학년 11반에 재학 중입니다 하시면서 박영준 학생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보통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보통 그 사연들을 다 믿는데요. 저는 명문학교 다닙니다 이러면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실 때 항상 어느 동 중에서 우리 학교, 서울 중에 우리 학교, 한국 중에 우리 학교, 세계 중에 우리 학교, 맨 마지막에는 우주 속에 우리 학교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시면서 항상 조회를 끝내셨거든요. 자, 그 교장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요즘에 촬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우리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그대 나와 함께입니다. 나종민과 주연을 맡은 김희애가 불러드립니다. 서울 수서동의 김현진 씨, 그리고 현진 씨의 친구분 선영 씨, 서울 강서구 엽창동의 이종민 학생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장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깨닫게 됐죠. 내 곁에서 슬퍼하지 말아요. 그대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누구라도 그대 나와 함께.